일단 다 됐어요, 일단.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안희정이 여러분과 꿈꾸는 그 꿈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한번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생일 축하 케이크를 받으니까 예,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그 뜻과 요구대로 그것을 성실하게 대변해서 살아야 되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개인적 관계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한테 생일 축하 케이크 노래를 불러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업의 사장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일자리를 줬던 분도 사람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런 뜻깊은 생일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저한테 축하해 줄까? 축구를 부는 순간에 엄청난 종합감을 느꼈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아. 예, 그냥 내버려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제가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내버려두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적 공인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저의 책무를 더욱더 깊이 갖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30분만 얘기를 좀 줄이고 우리 토론자랑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 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이미 국민 여러분들은 저 촛불광장을 축제로 만들어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떡도 돌리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광장에서 또한 느낍니다. 제 젊은 날에는 거기다가 화염병 던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나 그 광장에 계신 우리 주권자분들은 아주 성숙하게 정말로 모든 외신에서 격찬할 만큼의 시위 문화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광화문은 바로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광장에서 높은 나라님이나 권세 있는 사람으로부터 불임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이미 주인으로 서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광장이었고 그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들은 이미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 어디다가 쓰레기를 버리시겠으며 어디다가 누구를 때리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전경버스와 내가 세금으로 내서 공급 중이는 그 우리 아들들에게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싸우겠습니까? 정말로 존경하고 소름 돋을 정도의 그 국민주권의 힘을 느낍니다. 저는 그 수준까지 우리나라가 온 것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왜 모든 연설문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모든 연설문 소재에다가 그렇게 썼는지 조금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민의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더 올립니다. 지금 그걸 전제로, 예, 그걸 전제로 이제 주권자 여러분께서는 현재의 헌정 질서를 존중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의 헌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마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권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의 헌정 질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현재의 헌정 질서에 따라서 대통령이 사퇴를 좀 하든지, 대통령이 사퇴를 못하겠으면 의회가 탄핵을 좀 빨리 하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문제를 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헌정 질서에 대한 우리의 높은 신뢰 수준이 광화문 주권자들의 그 시위를 만드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40년 전에는 우리는 그 체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 체제 자체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쿠데타 했던 정부인데 그 체제를 존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 뽑아놓은 의회에 따라서 그 주권자가 헌정 질서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 헌정 질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이후에는 그러한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서 문제가 풀릴 겁니다. 주권자 여러분들의 그 줄기찬 그 요구와 주권 행사는 앞으로도 지속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주권자 무서워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 그 기대하는 바대로 앞으로 의회의 탄핵 절차와 또한 정상적인 여론 광장의 민주주의 잘한다면 이 정도의 주권자의 뜻이 확인되었다면 사퇴해야지요. 그게 정상적 민주주의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성숙하게 꽃도 붙여가면서 그렇게 당신들께서 뽑아놓은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국민들의 이 기회를 지도자들이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저 성난 주권자들의 꾸지람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많은 우리 사회의 혼란 비용을 받을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저는 그렇게 역사가 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만 보더라도 동학농민전쟁이 있었고 3.1운동의 횃불이 있었고 4.19 혁명의 횃불이 있었고 뭐 중간중간에 있었던 것은 지금 제할게요. 5.18의 광주항쟁이 있었고 60항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 국가의 역사에서 중요한 대목은 다 주권자들이 나와서 정해준 겁니다. 저는 직업정당인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나오기 전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조절할 수 없었을까요? 그 국민들이 그 많은 피땀을 흘려가지고 숭고한 목숨을 버리면서 3.1운동 횃불 하나만 하더라도요. 만세운동 그거 하나로 8,000명이 돌아가셨어요. 8,000명이. 총 맞아서 잘못되고 부상당한 사람 숫자는 빼고요. 정말로 국민들한테 대표권을 부여받고 있는 지도자란다면 그 국민 뜻을 존중해서 일을 좀 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정당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께 한없는 죄송함을 느낍니다. 제가 적어도 앞선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국민과 바보 같은 유정자의 이 역사에서 적어도 국민의 반은 쫓아가는 정치가가 되려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노력하는 사람들 여기 많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정재 의원님, 뭐 김혜미 의원님 많습니다. 저희들을 또 이쁘게 봐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 상황에 대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 두 번째 제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커다란 재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커다란 전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때 이 재편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보릿고개를 넘겨오자 해서 만들어 놓은 지난 70년대의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베이스. 그 제조업 베이스에 기반해서 우리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와 각종 산업단지에 일자리를 만들었고 거기서 우리 성실한 국민들은 성실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조업 상품이 200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이 나가는 60여 개의 상품을 중심으로 산업과 고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산업과 제조업 우리가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품들이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시장에서의 지배력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심각한 투자들은 다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한 지 이제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커다란 산업구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년만 지금 지나가면 된다. 2년 뒤면 더 좋아질 것이다. 3년 뒤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선업에 공적 자금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은행을 정치권에서는 압박을 해서 정책금융으로 집어넣지만 결과적으로 그 조선업은 현재 이 구조 내에서는 회생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조선산업에 대한 재편은 거제도에서의 수만 개의 일자리와 그 옥에 딸려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실업의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지난 현재까지 우리를 여기에 오게 했었던 우리의 주요한 일자리와 산업구조 기반이 전 세계적인 세계화의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을 잃거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 전환기 때 적절한 재편을 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산업구조는 우리에게 더 이상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수입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 풀어야 합니다.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입니다. 저희 충청남도에는 예산의 사과가 유명합니다. 사과 혹시 구매하실 기회가 있으면 네이버에 농사랑 치시면 네, 저희가 소포장으로도 배달합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과 농장에도 제가 몇 해 전에 가봤었는데 사과 농장이 이렇게 쭉 있는데 사과가 언제 때 제일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6년에서부터 15년 산 때가 가장 맛있대요. 6살에서부터 15살 사이가.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옆에를 보이더라고. 저렇게 수중갱신해가지고 후계나무를 또 심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 사과나무 하나 심어놓으면 평생 갈아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때 안 바꿔주면 이 사과 농장도 못해요. 그러더라고. 이번에 그럼 사과품 좀 뭘로 바꿨어요? 우리가 후지나 부사 계열로 바꿨는데 다른 계열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 품종을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 농부에게는 새로운 사과 품종으로의 수중갱신은 굉장한 도전이고 모험이고 투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의 나무를 심어서 평생 그 사과를 따먹길 바라지만 사과나무도 사실은 6년차에서부터 15년차를 전성기를 따먹고 나면 더 이상 못 따먹습니다. 산업구조와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현재의 부를 보장하고 있고 현재의 부를 만들어준 조선,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이 10대의 주요한 품목들이 우리의 추격자인 중국을 비롯한 추격자와의 기술 격차라거나 시장 지배력을 봤을 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수준의 이 수중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 수중갱신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기업을 향해서 공적자금을 정치적인 논리로 집어넣어가지고는 사실상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책 없이 길거리에 쫓겨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우리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내는 요소, 박정희 시대에는 정부가 보증을 해서 임자 사업 한번 해봐 정부가 뒤대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정부가 뒤대져가지고 성공할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업가들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정신만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가 정신은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 구조 내에서 어떠한 기업가들의 도전도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업이 영원한 추락으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기업 구주주정을 노조가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오도가도 못한 상태에서 소중쟁신에 대한 적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우리 힘을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구조를 변경시켜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금 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 현실을 국민께 정확하게 보고드리고 이 상황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달라고 국민께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지위에 광화문에서 자율적 저 시위를 하는 국민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의 정치체제, 한국의 모든 대표체제는 현재 이러한 우리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직면하거나 직시하지 않습니다. 정당은 이미 지역적 대표성으로 싸울 뿐입니다. 영남, 호남, 충청. 또한 정당은 이미 해먹은 종북좌빨 논쟁이나 이야기를 하고 현재의 집권야당은 친일의 역사를 어떻게든 좀 합리화하려고 그럽니다. 이 정치 지도력의 문제, 제가 역사책에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안타깝게 했던 조선시대의 정치와 지금 뭐가 다릅니까? 임진왜란이 목전에 있는데 침략을 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이야기를 정파별로 똑같이 일본을 갔다 오고 나서 다른 보고서를 올려내는 그 싸움들. 우리는 새로운 재편기에 있습니다. 이 산업구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우리의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 기업의 M&A와 퇴출에 대한 합의,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합의를 우리는 즉시 해내야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제 모든 연설이 정적을 향한 비난으로 채우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주권자들이 심판하셨습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역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살아나와서 여러분들을 지배할 것 같습니까? 이미 자기 비서관들도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국민의 단결을 촉구할 것이며 우리가 우리 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어떤 희생과 헌신을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나눌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재편기에 있는 산업구조조정과 산업구조조정과 새로운 일자리를 향한 우리의 그 국민적 저력을 그 국민적인 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보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층층시하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내가 많은 국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이 있지만 대학에 있는 내가 교수가 내가 실제로 내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나요? 국가 프로젝트 내려오면 2년, 3년마다 보고서 쓰기 바쁜데 무슨 거기에 연구가 됩니까? 거기에 무슨 미래를 향한 창의적 연구가 가능합니까? 과학자는 과학자들대로 이야기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들대로 대책 없는 해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매트릴 수 없는 콘크리트 바닥에 우리를 추락시키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기업들은 자기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기득권 질서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선과 악, 부자가 돼지 같은 부자와 빼앗긴 헐벗은 민중의 관계라는 20세기 관념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같은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7 사고라는 거 보십시오. 현재의 대기업에 수직계열화된 이런 관료적 기업 분업 체계를 가지고는 이노베이션과 제품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품을 납품하는 모든 배터리에서부터 부품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혁신을 해서 그 기술적 혁신을 가지고 자기도 또한 더 큰 기업이 될 가능성이 이미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나는 여전히 삼성 핸드폰에 이윤율 정해져 있는 납품 중소기업자에 불과한데 거기에서 무슨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현재의 삼성과 현대로 표현되어지는 대기업의 수요 독점 체제 내의 공룡이 멸망하는 구조와 똑같은 자기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깨하자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미움도 아니요, 단순한 분배에 대한 정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 공동체라는 한 배에서 타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의 위기에 대한 우리 모두의 협력과 그 미래를 향한 동참을 위해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대외 개방 정책, 대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과 징벌적 배상 제도로 표현되어지는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질서의 파괴, 그리고 또한 정부의 R&D와 대학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정책에 대한 혁신, 이 모든 것들을 한 세트로 맞춰내야만 우리는 이 산업 구조조정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려 한번 같이 마음을 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제로섬 게임의 계층과 계급의 이익투쟁만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과 계급의 이익투쟁의 결과는 우리 역사가 얘기했듯이 이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불행과 파멸로, 파멸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의 엄청난 고통비용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G2체제로 표현되어지는 미중의 국제 외교 정세는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시련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핵무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우리 스스로는 엄청난 위협 요소입니다. 대비해야 그런데 이 대비책이 결과적으로는 한미일이 동맹체계를 맺어서 중국 봉쇄 전략으로 가버리면 한반도는 또다시 지난 100여 년 전에 각축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또 분열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시장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이 더 중요하다. 전통적인 한미의 군사와 전략 동맹이 중요하다. 또 공동 분열이 생깁니다. 국제정세와 국제 외교 때문에 우리가 분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근현대사와 5000년 역사의 모든 불행과 행위, 그 국제정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조들은 이 국제 외교 전략을 단 한마디로 압축했습니다. 사대주의. 센 놈한테 붙자. 그래야 내 백성 지킨다. 센 놈한테 줄 안 섰다고 하는 끌려가고 침략당하고 죽임당한다. 센 놈한테 붙자. 예, 국제의 질서에서 이 힘의 질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청년기 때 그게 싫었습니다. 청년기 때 그게 싫어가지고 민족 해방 노선으로, 민족 자주 노선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혁명의 이상이지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힘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질서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WTO, IMF, 미국의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 질서의 틀 내에서 중국이 등장함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사실 그거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 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교안보 노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여우 같은 지혜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만들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광화문 거리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표어를 봅니다. 박근혜 최순실 씨의 그 어처구니 없는 국장농단에 대해서 참 적절한 슬로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슬로건이 제 마음을 더 후벼 팝니다. 우리가 정말 국익이란 이름으로 정파를 초월해서 단결한 적 있냐? 5천만 국민들의 이익과 생명이라는 이 현실 앞에 정파를 초월해서 단결해 본 적 있냐? 국익이란 이름으로 단결해 본 적 있냐? 없습니다. 월드컵 때 어깨동무하고 운동 응원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정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단결해야 될 국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정당과 정파가 이것을 극복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과 정파는 당장 다음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죄다 동원에다가 이용해 먹습니다. 이 정당 정치를 깨야 합니다. 이것을 깨는 일, 그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이제 2017년 이후의 민주주의입니다. 과거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독재자, 쿠데타, 그 쿠데타와 쿠데타를 통한 독재자들의 권력형 부정 비리를, 부패를 주권자의 힘으로 막아내고 그 권력자의 쿠데타와 독재를 막아내는 일이 우리의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우리를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우리는 성숙시켜내야 합니다. 의회는 그 의회의 기초가 되는 정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공적 삶 속에서 공적인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변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그 갈등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 갈등과 경쟁은 지금처럼 정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적인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책들을 서로 내고 경쟁한다면 그 정당 간의 경쟁이 지역 감정으로 화하거나 서로 간의 왼수처럼 싸우는 정치 갈등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 왼수 같은 싸움과 감정 싸움으로 되느냐? 그 정당이 공적인 갈등과 공적인 정책을 대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부문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기 때문에 그 정당들의 경쟁은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킬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당과 정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나는 정치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준의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의 비전이고 제가 거듭 강조하는 시대 교체와 국가 재편의 필요성입니다. 저는 이 이유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를 뛰어넘을 것이고 박정희의 국가주도형 발전 전략을 뛰어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 모두가 태어났던 20세기의 이 국가주의와 계급주의와 지역주의라는 모든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성적으로 누구 씹는 거 잘 못합니다. 설령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잘 비난 못하겠습니다. 이미 주권자들이 심판을 내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더 집중하려 합니다. 우리가 현재 풀어야 될 이 문제와 미래의 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리더십을 형성할 것인가, 어떠한 신뢰라는 자산을 형성해서 사람들을 그 대화와 토론의 테이블에 앉게 할 것이냐.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근데 민노총은 한 번도 안 들어옵니다. 민노총의 중앙 지침이 노사민정협의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4년, 5년 동안 민노총을 따로 만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사람들을 그 격한 감정과 대립 속에서 우리가 한 배에 탄 운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위해서 각자의 이익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헌법제도이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 민주주의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따라서 그들 내부와 우리들 내부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내는 신뢰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당의 소속으로서 자기를 지지하는 정당 당원들의 지지자는 같지만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 타 정파의 지지자들과 왼수가 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를 할 때라야만 바로 여러분들의 이 5천만 명 우리 국민들의 현실의 미래에 대한 그 이익이 지켜질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토론해 주실 패널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위원장님 대표로 정재호 의원님, 고양 파주의 여성 민우회 손흥민 사무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청년 대표로 일산 민주주의 학교의 유신욱 청년 이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대표까지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표 박연재 학생입니다. 이렇게 네 분이 참여하시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연재 씨. 네,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아, 네, 괜찮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심히 마음속으로 우리 연재 양하고 정치적 견해가 달라가지고 심히 좀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아, 아닙니다. 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같은 생각이셨군요. 네. 어떻게 혹시 저한테 좀 해주신 말씀 있으시다면? 예. 네. 한 말씀. 아니, 뭐 순서 필요 없어요. 그냥 막 하면 되고 되죠, 뭐. 아, 이거 순서 있습니까? 나 몰라요. 없대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재 양이. 연재 양, 연재 씨, 어떤 게 좋아요? 혹시? 아무거나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학생을 애 취급하는 걸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 생각해도 나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만둔 대가가 너무 심했어요. 2년 동안 집에서 놀아야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내가 자꾸 연재 씨라고 이렇게 고등학교 아 그래요? 연재 양도 학교를 그만뒀대요. 지난주에 학교를 이제 그만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만뒀어요? 일단 학교에서 제가 계속 2년 넘도록 거기서 공부를 한다 그래도 뭔가 세상에 좀 더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관인가 그게 의심이 돼서 학교를 넣어봤습니다. 굉장히 용기가 있네요. 그만두고 나서 힘들진 않아요 혹시? 아직까지는 더 다른 학교 말고도 다른 곳에서 많은 배움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어떨 때 그만두고 나서 집에서 노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 큰일을 저질렀나 보다. 학교 그냥 다 했고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은 아직 안 들었어요? 아직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언제 그만두셨어요? 2주 전에. 2주면 그냥 아주 지난번 할 거예요. 그래요. 혹시 준비된 말씀 저한테 혹시 질문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준비하신 게 있으면 하시죠. 네. 2014년 4월 16일 바닥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에 타고 있던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방송했습니다. 학생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착한 아이답게 그 어른들의 말을 잘 들었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지난 가을 경주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학교 측은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방송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이어서 해방 후에도 4.19 혁명, 6월 민주화 항쟁 등에서도 학생들은 기본적 부조리한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위해 거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냈고 움직였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도 청소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교과서와는 너무 다른 현실, 기본적인 정의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 앞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도 매주 광화문 광장과 화정역 등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국선언에 나서기 전에 학생들은 박근혜 퇴진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100여 명의 서명이 담겨있던 종이는 학교 측이 빼앗아 파쇄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청소년들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상 앞에, 시대 앞에 목소리를 내지만 그 목소리는 누군가에 의해 묵살되고 억압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그릇된 일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보단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여겨 눈 감고 귀 닫아버리는 학생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장 행동을 하진 않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용기조차 가지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던 고3 선배님들의 졸업 선물 비용을 모금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절차상에 뭔가 비민주적인 절차를 되게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학생부장 선생님께 찾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너 생기부 어쩌려고 그래? 이상하게 써지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그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기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언제나 가만히 있으라고 배웁니다. 선생님들은 언제나 저희한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사회 시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배웁니다. 학생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직접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깊숙이 생각해보는 대신 그냥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암기해버리고 끝냅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 가보면 인류의 문명을 진보시키고 역사를 바꾼 원동력인 인문학적인 대화, 치열한 사색, 위대한 깨달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죽은 지식의 강제적 수입, 맹목적 암기, 기계적 문제풀이, 무의미한 친구와의 무한 경쟁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입식 교육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과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우선은 우리 사회가 일체의 차별로부터 이제 극복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가장 오래된 차별 중에 하나는 남녀 성차별입니다. 예, 이 성차별로부터의 이 문제를 극복하는 사회로 빨리 가야 되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뭐라고 나이주의입니다. 나이. 네, 나이인데 나는 그런 점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대안 들어가기 전에 사회문화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은 니들이 뭐하라. 근데 이것이 사실상 사회 나가도 똑같아요. 부하 직원한테 자꾸 대들면 네가 뭐하라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이러거든요. 이 문화는 빨리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 회사로 오면 내 군대로 쳐도 내가 짬이 높고 회사로 치면 연공서열로 내가 먼저 선배고 그러니까 이 순서를 가지고 상대를 누릅니다. 그 누르는 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질서,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국가는 이미 그 시대는 끝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이 차이로 인해서 니들이 뭐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좀 뛰어넘는 사회문화로 빨리 좀 가야 된다. 저는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반론이 나옵니다. 반론이 나오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사람의 인격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로 도지사가 되어서도 제가 많은 제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꺼내다 보면 그것은 어린 안희정이 느꼈던 제 정서가 그걸 주장을 하게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1운동과 8.15 때 내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들었던 그 감정이 뭔지 아세요? 8.15 같은 때는 초등학교 때 제 감정이 일본한테 해방되었다고 만세 부르는 게 난 싫었어요. 우리가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걸 그냥 만세, 대한독립 만세하고 만세 부르는 그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어린 나의 그 정서로는 이게 아닌 거예요. 아무래도 그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선열만큼 그렇게 독립운동을 갈채게 했던 나라 없어요. 미소의 체제가 우리의 독립운동을 인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이래로 우리의 독립지도자들이 분열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해서 싸워왔던 그 피와 그 대가로 치면 우리는 승전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맞다고 봐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첫 번째가 니들은 학생이니까 배우는 과정이니까 토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문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초중등 과정에 고등학교까지의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엄마 아빠들하고 제가 요새 계속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교육청마다 제가 학부형들이랑 대화 모임을 갔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불러서요. 그분들이 저를 불러서 제가 대화 모임을 가는데 핵심은 도지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잘 키우는 걸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서 부르는 자리예요.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잘렸던 사람이 도지사까지 하니까 뭔가 큰 성공 비법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좀 저한테 아마 그걸 듣고 싶으신 것인지 그러나 그 대화에 내에서 우리 학부형들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야자와 사선화 간에 그렇게 내몰아가지고 대학교에 이 순서 게임을 하는 것이 점점 우리 모두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사회 구조적인 것도 좀 바꿔야 되지만 그러한 학부형들과 학교에서의 좀 더 의례의 자유로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교육 정책과 철학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교육 과정으로 많은 교육 지도자들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교육 과정이 좀 더 현재 한 학기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가 좀 더 확대되어서 좀 더 많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과 인생과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초중등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영수 중심으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요. 그 시대로 좀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뜻하신 바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뜻하시는 바가 뭡니까? 예, 어떤 학교를 때려치고 나왔을 때 뜻하시는 바가 뭔가? 일단 학교 바깥에서도 배움을 찾을 수 있다 해서 좀 더 저를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좀 뭔가 노력을 하는 불만에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멋진.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혹시? 네. 막. 어떤 점이 제일 큰 스트레스셨어요? 일단 제 주위에 있는 분명 얘는 친구인데 제 친구인데 이 친구를 진정 친구가 아닌 경쟁 상대로 인식하도록 학교에서 계속 저희를 그렇게 식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 게 너무 되게 괴로웠어요. 친구를 친구로 대하지 못하는 게. 슬펐겠네요, 그죠? 네. 그래요. 하여튼 그 도전과 자기가 주어진 운명을 스스로 개척을 해서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용기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검정고시 선배로서 찬사를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냥 오늘 안희정 기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질문을 좀 몇 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토론자인지를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파주 여성민의 활동가고요. 여성시민단체에서 저희 50대 총선을 좀 준비하면서 정책 100대 과제를 선정하셨습니다. 젠더 과제를 몇 개 좀 뽑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강남역 살인사건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여성을 노린 살인임이 분명하고 여성 혐오 범죄이며 살인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대책은 감시 카메라를 늘리겠다 아니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늘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화장실 보호법이 아니라 여성이라서 또는 이주민이라서 아니면 성소수자라서 혐오받지 않은 권리, 차별받지 않은 권리에 대해 외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만나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었더니 순결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달나라에 가고 있는 21세기 살고 있는데 제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8월 25일 내년 출생아 2만 명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실질적 방안이 9월 22일에 발표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의료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도덕한 의료행위 항목에 인공중절 시술을 포함한 이를 위반 시 시술한 의사에게 1년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항의하자 약간 물러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은 형법 269조에 의해서 인공중절 수술을 한 여성을 낙태죄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 언제든 통제 가능한 대상이라 바라보는 국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낙태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를 10월 말에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했었고요. 고양시에도 진행했었습니다. 안 기자님은 형법 제269조 낙태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매 궁금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촛불집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레미제라블이란 노래 그 민중의 노래가 나오는데 저도 그 노래를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뿌듯하고 항상 그랬었는데 사실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민혁명의 주 역할이 남녀노소 누구를 망라하고 그 주역을 했으나 혁명을 쟁취할 당시에 그 시민은 거기 여성은 없었습니다. 남성을 위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페이스북을 많이 또 봤어요. 안희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되게 동영상이 많이 올라져 있더라고요. 지사님께서 그런 말 되게 민주주의를 많이 말씀하시고 시민 또 주권자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시민과 주권자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지 좀 묻고 싶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뭐 그쪽도 소개하실 때 네. 순도 99.9% 남자라고 소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99.9% 안희정 지사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정치 지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오랫동안 생물학적 구조의 차이로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놓고 남성이라는 실질적인 권력을 중심으로 남성이 지배해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지배된 권력이 남녀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었고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평등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소수자를 포함해서 남녀의 이분법적 구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또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그냥 젠더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 논의의 흐름들은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법률이 양성기본법으로 이제 법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좀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고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러한 변화된 틀 내에서 우리가 성적인 어떤 다른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갇히지 말고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틀로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구조, 이 구조까지 가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우리 지도자분들이 그러한 인식으로 더 거듭나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충청남도 여성개발원 원장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사표를 쓱 내셨어요. 진보적 도지사라고 해서 뭐 성평등 정책 좀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망초를 나무랬어요. 나는 민주주의와 인권,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적 정책으로 나는 다 포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가지고서 여성개발원에서 더 여성주의에 대해서 주장을 하실 수 있다면 좀 하시지요. 저도 좀 배우지요. 그래가지고는 올 한 해 충청남도 도정은 여성 도정 한 해로 삼아서 젠더라는 관점을 가지고 전 직원이 여성 도정의 관점에서 지금 도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고, 저도 이 사회에서 남성으로 살아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남성 중심적 사고 패턴으로부터 저도 당장 다 깨어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편적인 인격과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차별의 문제나 성평등 문제의 과제를 풀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 못 깨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면박을 주기보다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외국에는 혐오냐 아니냐가 좀 우선 많이 말이 많았었고 혐오 여성 단체들이나 여성들 입장에서는 혐오 사건이다. 이거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 저지른 거라는 건 분명했고요. 그 혐오가 발생되는 건 어쨌거나 약자에 대한 혐오나 혐오가 있기 때문에 혐오금지법이란 말은 사실은 발생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례 보면 차별금지법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여러 정책 토론회에서 많이 좀 제의가 됐었거든요. 네. 이게 다시 여성뿐만이 아니라 뭐 성소수자나 외국인, 뭐 이주 여성 다 포함되어서 약자라고 해서 차별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동등한 권리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여성의 지도자들한테 더 많이 공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태도도 남성으로 저도 이 사회를 살면서 저도 그것이 권력적 패권으로 누군가에게 차별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합리적 이론이라는 틀을 가지고서 폭력을 행사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태를 어떻게 더 깨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좀 논의를 해보자. 열린 마음으로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을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저기 질문을 하나 더 갖고 온 게 있는데요. 네. 진보 진영에서는 최근 정권 비리와 관련해 여성 화합 발언들이 많이 있다고 모 의원께서는 박근혜는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작거리 아녀자에게 던져주라고도 하셨고 또 모 의원께서도 대한민국에서 100년 내로는 여성 대통령 꿈도 꾸지 말아라 또 어떤 분도 강남사는 웬 아주머니가 대통령 연설 뜯어고치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들을 때 정치계에서 한국 여성을 온전한 유권자로 생각하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데 주요 야당 소속이니만큼 이런 말실수들이 나오면 왜 나오는지 여성을 동등한 주권자가 아니라 아니란 인상을 반복해서 주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자꾸 더 이제 이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젠더라는 단어도 사실상은 일반 우리 그 시민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 입장에서는 남녀평등 이래 부르면 그러면은 애는 누가 낳을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생물학적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자질과 리더십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여성성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는 비판이 아니고 그것은 매우 차별적 시각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들이 우리가 얼마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한 걸음 한 걸음 내에 개미도 밟아 죽이고 뭣도 밟아 죽이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 알수록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해서 걷게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들과 태도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중정치인이 되고 특히 도지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엄청나게 좁아져 가는 걸 느낍니다. 특히 제가 가장 어려웠던 연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 단체에서 연설할 때였습니다. 도지사 되고 나서. 근데 장애인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못 쓰고 뭐라고 표현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표현에서부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표현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어렵습니다. 근데 장애인 단체 우리 그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 그냥 장애인 여러분이라고 해. 그럼 괜찮아. 사실상은 이제 우리에게 서로 좀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줘야 되고 어떤 것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무례를 저지르는 일이 아닌지를 우리가 서로 간에 좀 말을 통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상태에서 상대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충분한 마음의 준비는 돼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별을, 일체의 차별을 종교, 지역, 혈연, 학연, 나이, 이런 빈부, 뭐 일체의 차별로부터 사람이란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빨리 좀 더 가보자. 이게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대목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이 좋은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우리 유시록 선생님, 우리 시간이 많이 되어서 조금 압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두 질문자께 시간을 좀 많이 드렸던 것은 우리들은 조금 더 좀 압축해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3살 대학생 유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청년 대표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요. 정말 과분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무대에 올라온 게 제가 이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일산민주주의학교의 청년 이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산민주주의학교에는 청년 할당 이사가 세 분이 계세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고요. 다시 한번 청년 대표로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실제로 안희정 기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뵀는데 굉장히 얼굴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나 지금 얼굴 크다고 한 거예요? 농담입니다. 예. 제가 질문을 원래 두 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하나로 그냥 압축해서.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좀 좋은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자리나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면 항상 이제 왕따처럼 술을 혼자 먹거나 이게 정치 얘기하면 진지한 얘기한다고 안 놀아줘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요즘은 친구들이 저를 꼭 부르고 싶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인기가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항상 연락이 오고 친구한테 만나자고. 그래서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앞으로 이 청년과 청소년들이 투표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죠. 향후 선거에 굉장히 20대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투표를 했는데 무언가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 정치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왔던 것이 정치 혐오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정치 관심에서만 머물 수 있도록 지사님께 부탁이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질문 또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잘하라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 문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출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돼서 이제 10년째를 맞는다고 합니다. 근데 11월 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혼인 출산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자한 돈이 8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찔끔 오른 것이 고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재 10년째를 맞는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흔히 말해서 경제적 어떤 위기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명을 태어나는 문제를 생산력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난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쁘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엄마 아빠가 되는 행복감인데 엄마 아빠가 됨으로써 내 인생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못 주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해보자 이렇게 고민이 들어가야지 이거 애들 안 태어나가지고 이거 국민 생산력과 경제력이 뭔가 치명적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많이 더 생산해야 돼 그건 너무 비인간적인 문제 접근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잇몸에 산다고 아니 노인 인구 많으면은 아 60세 정년을 좀 더 늘려서 다들 건강할 때 더 일하자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걱정을 합니까? 문제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이 사회가 문제 아닐까요?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러려면 그 문제가 뭡니까? 다 경제로만 얘기를 하는데 여성 얘기를 보면 출산과 육아 자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추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건 다른 정책 필요 없다. 과 계에서 임신을 하고 있는 부하직원을 줬을 때 그 부하직원이 자기가 임신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임산부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자연스럽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의 빠른 퇴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가 출산과 육아의 과정에서 단절되는 이 공백을 메꿔주려고 우리가 인사국가점수에서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지금 얼마를 돈으로 더 준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건 내부터 다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제 아내랑 이 주제를 가지고 저도 젊은 날서부터 굉장히 많은 갈등의 밤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민자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뭔가 진보적이고 싶은데 출산과 육아만큼은 저도 그렇게 좋은 남자 아빠 역할을 못했습니다. 남편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저도 이제 후회를 하는데, 후회를 하면서 이제 반성을 하고 아내한테 혼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아내랑 이렇게 대화했을 때 몇 해 전인가 아내가 이렇게 툭 질르는 얘기가, 누가 니들한테 애를 대신 따라달랬어? 존경해달란 말이야. 존중해주고. 그거면 돼, 우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근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있는 여성들이 그것은 경력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든 활동에 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좀 해주는 게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다른 논리로 좀 접근을 해서 준비해보자,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정재우 의원님, 우리 지역에 우리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질문 들어보셨는데, 정재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구에서 이런 멋있는 시민들과 정치를 하시는 게 참 좋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패널이니까 한마디 여쭤볼까요? 아, 마음대로 하시죠, 뭐.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저는 요걸로 약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주 열띤 질문을 해주신 그 정재호 의원을 제외한 세 분의 패널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순서가 이제부터는 이 안에 계신 우리 그 일반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또 자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사는 안희정 지사님을 사랑하는 예, 평범한 가정주부 이승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고요. 네. 애증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요? 민주당에 대한 네. 애증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박순실이라고 아까 정리해 주셨는데, 박순실 게이트가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이 하나 또 하나가 있다면, 더민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제일 야당으로서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의원님들 많이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안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시간상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 지사님께서 대표적인 친노 인사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고, 노무현에 대한 향수 자기가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과 친노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지금 현 시국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패부를 드러내는 일, 그것을 도려내는 일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수권 능력을 갖춘 야당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민심을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의 패착으로 어부지리로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친노의 문제점은 호남의 민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않고 또 그 부분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내년의 정권교체는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비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꾸 친노 친노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그 친노의 핵심 세력으로 안 지사님을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용이든 잠용이든 간에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문재인 전 대표님과 안 지사님께서 친노의 대표 주자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권을 지향하시면서 문재인 전 대표님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셔야 할 텐데요. 어떤 차별 부각시키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 당의 역사에서 제가 2008년도에 아니 2003년도 대선자금 수사를 받고 나서 그 5년 동안 내 집에만 있었던 이유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랑이자 정당인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무였습니다. 정당인으로서의 제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또한 그 뒤에 전과 사실 때문에 공천을 안 줄 때에도 제가 얼른 승복을 해버린 것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을 이런 식으로 가출해버리고 화나면 가출해버리고 선거 때 앞두면 자꾸 떳다방처럼 당 만드는 이 정당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정치는 국민을 배신합니다. 자기가 집권을 했으면 다음번 심판 때 국민들한테 혼나야죠. 혼나기 싫어가지고 계속 간판 바꾸는 게 그 정당 정치가 어떻게 그런 정치로는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만들었던 이 민주당의 역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정치인입니다. 또한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문재인 대표하고 이 경쟁을 포함해서 모든 정당인들이 경쟁은 반드시 협력을 하기 위한 경쟁입니다. 상대를 제끼고 죽이기 위한 경쟁은 20세기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철학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는 경쟁은 협력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없는 협력도 불가능하고 협력 없는 경쟁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수준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와 정치문화를 그러면 형성시켜줘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대부분 다 문재인 후보가 맞이잖아. 형이 먼저 하고 동생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는 우리 당이잖아. 다 낡은 정치 태도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도전했던 시대의 과제는 다 민주주의의 미래였습니다. 분단된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5천만 국민들이 안전과 그들의 생명과 번영이었습니다. 후순이라면 그 정도 정신은 이어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분리시켜놓고 있는 현재의 정치와 정당체제는 빨리 이 역사 속에서 통합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역사를 통합시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치적 경쟁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경쟁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누구랑도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시기와 열등감과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생각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자꾸 종교지도자 같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농담을 던지는데 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이 영역 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지 않는 이상 새로운 정치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의 모든 이야기가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에서 나와버리면 절대로 그 지도력은 미래를 못 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마음이 감사합니다. 네. 제 마음이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것이 시기나 질투나 분노나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경쟁을 통해서 경쟁의 과정에서 행사되어지는 모든 토론이 상대방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논리적으로 이겨서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는 게 토론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눌변을 하더라도 거기에 진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묶어내서 대화와 통합과 타협이라는 어떤 절차를 이끌어줘야 되는 좋은 정치인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친노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권력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끌고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기 때문에 늘 문제가 그리 생깁니다. 다만 친노가 얼마나 해결문의를 가지고 있는 정파적 실체가 있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친노 세력이 이끌었어야 됐는데 라고 하니까 그것이 그냥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물론이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사실 뭐 진보나 보수를 나누면 저는 좀 보수에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좀 아웃사이더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막 아주 민주당이 지금 아주 전의기에 집권의기를 잡았다는 듯한 느낌을 얼굴 표정에서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저 박근혜, 최순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했거든요. 네. 저는 안타까움에서 섭섭하면서 분노에서 이제 막 그 단계 넘어서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아까 그 고등학교 학생이 그 전 현직 교사거든요. 네. 고등학교 학생이 자퇴했다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과연 내 딸이 자퇴했을 때 그렇게 박수 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 뭐 이거 이제 제 생각이요. 근데 이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시스템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개헌이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쑥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안지사님은 지금 개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개헌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형태의 개헌을 원하시는지 저는 그게 묻고 싶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험자가 필요했던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길을 왔기 때문에 이제는 경험자의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결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단이요? 네, 결단이요. 네.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단호함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런 단호함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안지사님한테는 그런 게 아까 저기 제가 그 발제하실 때 제가 조금 그런 걸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이면서도 안지사님 정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그 결단의 지도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예,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촛불광장에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주권자분들도 나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떤 아주머니들이 얘기하다 보면 내가 찍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 그 많은 주권자분들께서 아마 느끼는 배신감이나 허탈감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분들보다도 아마 곱배기로 힘드실 겁니다. 우선 위로 말씀드립니다. 예. 아, 진심으로 위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로 말씀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러나 저는 이미 지역을 뛰어넘어서 국민들께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심판을 해주신 거고, 이제 또 어떻게 또 이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다시 다양한 경쟁들을 해야 되고 서로 견해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점에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간에 좀 논의를 해보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다 이긴 것처럼 얘기한다는데 그 제가 볼 때도 다 이긴 거 없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 역사와 모든 정치를 국민의 눈높이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내 정파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도 국민을 부모라고 비유한다면 부모 앞에서 형제들, 박근혜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혼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난 받아들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기껏 투표를 뽑아놨더니 이 결과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하여튼 저도 똑같이 그런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서로 좀 위로하고 힘을 내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다 이겼다 이런 관점 뭐 저는 별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좀 상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건 뭐 그렇지 않다는 말씀 좀 제가 드리고 이런 말씀 다 올려 드립니다. 개헌 문제 등 기타 문제 지금 이제 결단과 결정력의 리더십에 요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뭐 그 술에 물탄 듯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안 되는 국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을 배제하는 결단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결단이라고 한다면 정해진 규칙 위에 승복하는 게 결단입니다. 나폴레옹처럼 칼로 매듭을 끊어버리는 게 결단이 아니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승복하는 것, 그게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법과 규칙이라는 그것을 뛰어넘을 지도력을 지도자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옛날 군주시정에는 군주님 뜻이 법, 임금님 뜻이 법이니까 그건 결단이 화끈하게 그렇게 되고 표현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시대의 지도자의 결단이라는 것은 법과 규칙에 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여론과 민심이 광장에 승복하는 일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국민과 역사의 뜻을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는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건 다른 이제 측면이 있을 거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 문제도 그냥 출세한 사람들이 권력을 어떻게 해서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잘 돌아갈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개헌 문제가 논의되는 건 전 반대입니다. 현재 헌법에 박근혜 대통령 좀 세게 비난했다고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 유승민을 파내라고 헌법에 써 있습니까? 의회의 권력이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못 지킨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지금 아까 중기재정계획이나 재정계획들 얘기하셨는데 입법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준하게 법률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입법의 수준을 훨씬 높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권한이 부족했다. 권한의 부족의 현상도 분명히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현재의 헌법체제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헌법을 어떻게 묘미를 살려서 운영할지에 대한 지도력을 아무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총리를 국회 인준받게 되어 있으면 총리를 국회에서 비준을 받고 국무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관으로 헌법에서 뒀으면 이건 거의 내각중심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현재의 상태에서도 총리와 내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묘미를 가져야 되고 의회는 의회가 권력대로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집권여당의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무조건 그걸 지켜줘야 되는지 그건 정말로 낡은 문화입니다. 의회는 의회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논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개헌이 필요하다면 이 개헌의 논의는 주권자의 눈높이에서 보면 자치와 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으로서 더 나아가는 것이 60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헌법이 다음 단계로 뛰어야 될 것은 주권자가 실질적으로 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와 분권으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논의를 지금 현재 1년 몇 개월 사이에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만큼 합의가 된 이상 노무현 대통령 때 원포인트 그나마 그것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했더니 그 나쁜 대통령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을 해온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합니다. 하여튼 늘 이 땅의 보수 진영들은 반칙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찌갑니까? 그 당신들 반칙했다는 것은 또 구국의 결단이었다니까 이해할게요 그냥. 다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면 새로운 출발점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진보입니다. 그러나 진보가 모든 걸 또 다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보수 진영이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국가를 같이 이끌어야 될 우리의 똑같은 지도자들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번에는 저를 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사는 대학생 정태규라고 합니다. 네. 지사님 질문에 앞서서 제 주위의 대학생 친구들이 본인 꿈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꿈의 먹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꿈의 먹거리? 네.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건물주 사업 임대업인데요. 대한민국 1%가 토지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의 진위 개수가 0.8에 이르는 극단적 자산 불평등의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임금 구조의 평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려대 장하성 교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을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임금입니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언제 잘릴지 못하는 임금구조의 불평등, 이 분배 문제가 고착화된 대한민국 경제는 복지정책, 재분배 정책으로는 증상만 치료할 뿐 이 병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미래 먹거리 산업구조 개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분배 구조의 개편 문제 없이는 기존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나니 아까 패널 분께서 질문해 주신 청년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임금 분배 문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박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제가 도에서 현대자동차의 1차, 2차, 3차 벤더 기업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3차 기업에 가면은 대화 시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지사님, 저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혁신을 좀 해보자라고 자동차 산업 관련된 미래 토론을 만들었더니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 한 말씀 좀 하라고 해서 마이크를 줬더니 3차 벤더 기업입니다. 자동차 시트에 조그만 용수철 납품한답니다. 도지사님, 제 공장에는 8명 일합니다. 저 포함해서. 근데 저 빼고 나머지 다 외국인입니다. 도지사님, 외국인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좀 외국인 산업인력, 산업인력 좀 많이 좀 더 넣어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싼 맛에 써야 되는데 왜 똑같이 급여를 주라고 그럽니까? 저한테 항의합니다. 자, 2차 중소기업을 갔습니다. 2차 벤더. 2차 벤더도 얘기합니다. 기껏해서 일 시켜놓고 일 좀 가르치지만 안 하면 다 윗기업에서 스카우트하고 뼈가고 도망간다고. 그러면 1차. 나 중소기업으로서 한 2,500원 매출하기 때문에 큰 회사이긴 합니다만 내 직원들 20년 전에는 현대자동차 본사의 65%에서 70% 급여 수준을 맞춰줬는데 지금은 45%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주요한 산업의 수직계열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우리는 풀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것인데 가장 크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치면 세력 균형을,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힘의 균형과 경영자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면 자기들끼리 같이 죽기 싫으면 타협하겠죠.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을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임금 협상 수준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징벌적 소송 제도처럼 누가 대표적인 산업 분야에서 임금 협상이 체결되면 나머지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어지는 유럽식 방식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어떤 간에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소기업과 완성차 간의 관계가 이렇게 가물 관계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술적 지배력 때문에 중소기업 스스로도 자기의 기업적 뿌리가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 완성차 하나를 팔아서 이윤을 배분하는 구조도 사실상은 굉장히 우리보다는 덜합니다. 이 깎아내리기가. 이 산업 생태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좀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소득의 문제는 사실은 어떠한 생활비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의료, 교육, 주택 등 내가 봉급을 받아서 지출되어지는 지출 항목에 있어서 공공지출이 얼마나 그것을 커버해 주느냐에 따라서 임금생활자들의 가처분, 즉 돈 씀씀이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지출과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재정지출도 또한 이 구조에는 함께 껴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우리도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소기업들과 부품업체들이 독자적인 자기 중소기업으로서의 자기의 시장력과 기업적 협상력을 가지려면 이 기업들이 각각의 시장에서 물건 기껏 만들어봤자 납품할 데가 현대밖에 없다 이러면 현대한테 갑을 관계가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팔아서 GM도 나가고 도요다도 나가면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으면 자기는 좀 더 높은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이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당신 나 외 다른 데다가 납품하면 재미없어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는 틀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이윤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다른 길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마 대략 이런 정도의 종합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역량이 발전한 만큼 만들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역량만큼 민주주의가 전진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어떠한 지역과 부문에 있더라도 그들의 힘의 균형을 통해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 수준을 높일 때 각각의 이익은 또 안정적 질서체제는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좀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경련, 노동조합, 정당, 관료 모든 각각의 조직된 대표자들은 실질적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그 조직의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지 못합니다. 집단적 이익을 지킬 때는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지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익을 얘기할 때는 그 대표성은 언제든지 잘립니다. 지도자들이 각각의 조직 내에서 지도자로 설 때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도자로부터 주권자로부터 신임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내년에 도전을 하더라도 그것이 김대중과 노무현과 야권의 지지만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에 좋은 대통령 못 됩니다. 적어도 분단된 상황과 현재의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 속에서 생각과 방법은 다르지만은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해 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국가적 통합 리더십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을 집권하고 나서의 저의 경험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야 됐던 제 마음의 자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제 모든 정책 태도를 지금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 6시 15분이 지났는데요. 오늘 주최 측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여러 우리 있어서 예. 예.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2층에 한 번 정도 더 하시고 자, 그럼 이렇게 하죠. 저 질문을 좀 한두 번만 더 받아서 진행을 하자. 대신 질문 답변을 좀 짧게 해라. 이것을 전제로 더 하자는 분. 그만 빨리 끝내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집에 좀 급하신 분 있으면 먼저 좀 조용히 가시는 걸로. 예, 빨리 끝낼게요. 예. 말씀하시죠. 사회자님 죄송합니다. 여기 하고 요 한 분만 이쪽 줄에서 한 분만 바꾸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 2학번 학생인데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네. 처음으로 그 엄마가 그 여자 대통령 뽑으면 앞으로 뭐 여자들한테 좋다 막 이래서 별 생각 없이 뽑았는데요. 그 뒤로 뭐 2014년 이후로 굉장히 정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리고 뭐 학과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이제 정치가 저랑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통합이나 이런 그 뭐 지역이나 뭐 정당에 대한 분열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뭐 새누리당 쪽의 그 친박 쪽이나 아니면 그 정경 유착된 기업이나 이런 측에서는 전혀 뭐 대화를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굳이 뭐 대화를 해서 화합을 이끌어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지 혁명이 필요한 시점인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개혁보다는 혁명을 요구하고 기존의 세력을 다 정리하는 거를 요구하지는 않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나중에 이제 저희가 통일을 지향하잖아요, 헌법에서.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평화 통일을 하자는 건데 그럴 때 북한 손해부 같이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의 사람들하고도 과연 통합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완전히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세기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로 시대교체를 하자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 주제입니다. 20세기까지 우리가 봐왔던 진리와 정의관은 선과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인의 약육강식이었습니다. 정의는 강자의 논리였습니다. 이겨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주장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세워서 상대를 압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겪으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압살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설령 압살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비용들은 그대로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시대적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문명사적인 전환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선한 사람도 완전히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고 어떠한 우리 모두를 규정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민주주의적인 규칙에 따라서 합의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뽑아내는 의회제도입니다. 의회제도의 문제는 그 정당과 의회가 여러분들의 갈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지 문제이지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젊은 날에는 혁명을 꿈꿔야 합니다. 저도 한 10년 이상을 혁명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두 번 제적당하고 대학교도 몇 번 제적당하고 감옥에 그 사이 두 번 가고 경찰서도 여러 번 가고 두드려 맞고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젊은 날의 혁명의 열정은 중요한 겁니다. 근본부터 바꾸려고 하는 그 젊은 도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동력이 또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혁명 부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쪽 라인에서, 이쪽 라인에서 한 분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가운데. 마시죠. 예. 마이크 저쪽. 근데, 고향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제가 더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대학생 원현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한 달 반 전에 안희정 지사님한테 벙커에서 편지 드렸던 학생인데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군요. 예. 네. 제가 질문할 것도 많고 제안 드릴 것도 많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저기 해주셔갖고 위에서 지금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정치인으로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과 타협해도 될 것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그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과 타협해도 괜찮은 것의 기준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아까 국민의 이익,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다. 직업 정치인인 나에게 있어서 오로지 유일한 종교적 가르침은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뿐이다. 그 국민은 여론의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오늘처럼 촛불광장에 거의 갈 수 있는 민심의 힘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그 국민들의 이익과 국민들의 그 요구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늘 겪게 되는데 타협 늘 저는 다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사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무조건 또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구를 막 열등감이 생기고 누구를 막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를 지향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감정이 정치인으로서 좋은 동력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영화에서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나 아니면은 제다이 기사나 다스베이더스 하나는 분노를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과 분노를 힘으로 전환시켜내는 것이 다스베이더스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와 평정을 통해서 그를 에너지로 쓰는 사람이 제다이들입니다. 사실 이건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를 괴롭혀온 주제입니다. 그러나 핵심의 결론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는 절대로 미래를 못 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쿠데타 세력에게 그 독재 권력을 가지고 인권을 탈압했던 자들에게 우리가 해왔던 투쟁과 우리의 헌정질서에 따라서 국민이 뽑아놓은 이 합법적 권력에 대한 투쟁의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것을 분노라는 형태를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포지티브한 형태로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표절은 역사의 과제로 남겨야 합니다. 내 평생에서 자꾸 선악을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더 싸움이 생깁니다. 역사의 힘을 믿는다면 그 역사의 두엄자리에 던져놓으면 다 썩을 거 썩고 살 거 살아옵니다. 이것을 자기의 당장의 정파적 내지는 자기의 소신과 신념이 제대로 제기 때문에 격화됩니다. 싸움이. 제가 젊은기 때 간디의 평화주의 독립투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물론 영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20세기에 대한 제 나름의 역사를 바꾼 이유는 역시 결론은 평화입니다. 어떤 경우든 때리면 안 됩니다. 어떤 폭력은 정의고 어떠한 폭력은 불의일 수 없습니다. 폭력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정치하기 힘들겠구나 그럽니다. 자,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예.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이호한 거 예. 뭐 이제 받아들이기 예.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장에서 언젠가는 그 지금 그 대통령 그다음에 그 주인공의 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너무 당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뭐 사형에 처할지 아니면 뭐 무기징역에 처할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 여론이 사형을 쳐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주장한다면 지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의 그 포지션 그걸 좀 알겠습니다.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법률의 정의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도 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범법을 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걸 어겨서는 안 됩니다.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법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심의 광장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법률과 제도와 규칙이라는 형태로 이미 틀을 잡아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또한 그 범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절차가 지금 밟아나가고 있고. 순서가 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느냐. 네. 이게 지사님의 소속인 민주당이라면 네. 민주당을 대표한다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시민들한테 먼저 사죄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를요? 네. 국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네. 그 의무, 네. 책임, 네. 그거에서 민주당은 다 했느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일단 시민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되면 네. 시민을 상대로 해서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못하게 돼서 뭐를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선생님은 이제 민주당이 좀 뭔가 잘못하고 믿군요. 근데 왜 그런 주장을 하실까요? 잠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주장의 요점이 그게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봐봐요. 제가 이제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국민들께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 그 문제의식이 그 아마 정치권과 정당의 책임에 대해서 똑같이 좀 책임지고 잘해라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취지 말씀이시라고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같은 저도 이야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들 어떤 경우든가 우리는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견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과정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지금 시대의 버전의 과제입니다. 저도 젊은 날 저랑 견해 다른 사람을 어지간히 많이 밟았거든요. 그들을 기회주의자라고 그들을 계량주의자라고 어지간히 저도 많이 밟았습니다. 그러니 아마 저도 이제 많이 혼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만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한 저수지에 있는 물들입니다. 제가 충청남도에 지난해 가뭄이 세게 들었습니다. 지지난해 한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에 있는 6개 시군이 가뭄이 들었는데 대청 보령댐에서 물을 갖다 씁니다. 보령댐의 저수 용량이 1억 톤. 대청댐의 저수 용량이 14억 톤, 소양강댐의 저수 용량이 29억 톤, 저쪽 후버댐, 미국에 있는 후버댐의 저수 용량이 290억 톤입니다. 규모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령댐은 거의 정종짠 하나만 나릅니다. 그 정종짠에 물이 말라가지고 우리가 농업용소, 생활용소 쓰는 것이 당장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단순하기 시작했고 물을 아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로 한 시간 걸려서 있는 그 보령댐에 수시로 가서 보게 됩니다. 물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근데 물을 이렇게 보령댐을 보니까요. 참 우리가 또 저수지다가 똑같이 입대고 먹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이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통합을 시키려면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한 국가 공동체에서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그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쫓아내거나 입을 막고 자는 일이죠. 반드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를 확고하게 지켜내는 역사의 가장 진보적 태도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예,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 어렵게 태어나신 날 어렵게 많은 노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안희정 선생님께 오늘 생일 축하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감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